찾아낸 낡은 테잎 속에 노래 들었어. 서투른 피아노 풋풋한 목소리 수많은 추억의 웃음짓다. 언젠가 너에게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노래 촌스런 반주에 가사도 없지만 넌 아이처럼 기뻐했었지. 진심이 담겨서 나의 맘이 다 전해진다면 가끔 흥얼거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. 오래된 테잎 속에 그때의 내가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 말 잊게 돼. 바보처럼 떠나보내고 거짓말처럼 시간이 흘러서 너에게 그랬듯 사람들 앞에서 내 노래 들려주게 되었지. 참 사랑했다고 아팠다고 그리워한다고 우리 지난 추억에 기대어 노래할 때마다 마음이 어땠을까. 라디오에서 길거리에서 들었을 때 부풀려진 맘과 꾸며진 말들로 행여 널 두 번 울렸을까. 참 미안해 이렇게라도 다시 너에게 닿을까. 모자란 마음에 모질게 뱉어냈던 말들에 그 얼마나 힘들어했을지. 참 부러워서 그리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저 하염없이 이 노래 듣고만 있게 돼. 바보처럼